此，Chasing the thread, all the things, 모든 순간, 모든 감정들마다 다 널 담고 싶어. Chasing the thread. Chasing the trap, all the things, 모든 순간, 모든 감정들마다 다 널 담고 싶어. Chasing the trap. Chasing the trap, all the things.